설레는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3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얼마 전에 한 사모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사모님께서 계속 말끝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 말씀에, 아유, 사모님이 그래도 헌신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했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시는 겁니다. 이 사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항상 말해왔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 언제 하지 했던 까마득했던 이 산더미 같은 일. 그래도 지금 저녁이 되고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해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이겠지요. 또 마음이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분명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8월 23일 화요일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김도연의 보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요. 절망의 눈 가려져 아버지 마음 이해 못했던 깊은 어둠의 시간들 주께서 내게 그 얼굴빛 비추사 이 작은 내게 크고 비밀한 일 보이셨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현실에 눈 가려져 아버지 언약 기억 못했던 깊은 절망의 시간들 주께서 내게 그 얼굴빛 비추사 이 작은 내게 크고 비밀한 일 보이셨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화요일 오늘의 첫 찬양, 김도현의 보라 하나님은 함께 은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지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맞지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5750님, 오늘은 저는 몸이 계속 아파서 짜증이 났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라고 나누셨습니다. 참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오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가서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참 근데 미련하고 또 연약한지라 막상 내 앞에 큰 일이 있고 또 고민과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동행하고 계시구나, 나를 돕고 계시구나, 더 잘 느낄 수가 있겠지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자, 서머 스페셜 끝나고 오랜만에 행주아들라 라이브 워십 화요일의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지요?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찬양을 함께했지만 특별히 라이브 찬양으로 여러분이 지금 바로 문자로 찬양을 또 찬송을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여기 밴드와 또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 나는 은혜의 사연들,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이용하셔서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카톡 무료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 아 오늘 행자질라 라이브 워시 오랜만에 하는데 이 찬양 꼭 불러주세요,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하시는 것들 빨리 신청하세요. 자,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면 저희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특별한 방송의 생일을 맞이하는 특집 공개방송, 생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만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극동방송의 대표 간증 인터뷰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600회를 맞이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게스트가 많이 출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출연자들의 범위도 무척 넓고 다양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출연했던 손님 중 이제는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김준곤 목사, 예수원 벤토레이 신부,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그들이 들려주었던 진솔한 이야기들과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은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귀한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명이 있다면 600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은 진행자 김장환 목사입니다. 김장환 목사의 진솔하고 담백한 진행은 매번 출연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냈고 결국 감동과 눈물, 웃음과 은혜가 있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냈습니다. 이제 600회를 맞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의 간증들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힘있게 사역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제까지처럼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입니다. 생방송 여러분 직접 오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방송이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만나고 600회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참석하셔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극동아트홀에서 우리 방송가족 400여 분을 모시고 열립니다. 이날은요, 특별히 어게인 1973이라는 주제로 열려요. 한국 교회사에 정말 가장 큰 회심과 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이 됐던 그 여의도의 빌리 그레엄 그 목사님 집회가 있었죠. 전도 집회.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이번 주 금요일 8월 26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1시 상수동에 있는 극동방송 극동 아토리에서 열리는 만나고 특집 공개 생방송 600회 특집 공개방송 참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고 1973년 이 여의도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참석하신 부모님들 또 아버님 어머님들 계시면 좀 모시고 같이 오십시오. 그날의 그 감격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때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 둘러보면서 또 견학도 하실 수도 있고요. 오신 김에 또 극동방송에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신청하신 분들만 선착순으로 지금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만나고라고 쓰시고 성함과 참석 인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만나고라고 쓰시고요. 성함과 인원을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강옥정님 카톡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 신청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자, 이렇게 몇 명인지도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좌석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뜻깊고 또 은혜가 풍성한 시간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하면 함께 한다면 또 뜻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극동 아트홀에서 열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공개 방송. 예, 방송을 타고 전국에 생방송이 될 텐데 그 생방송의 그 현장에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신청 바랄게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특별히 찬양 신청과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이런 선물 드립니다.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복음 마차를 도서출판 도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안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예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들입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29세 학교를 설립한 가현진 교장의 간증서 심장이 뛰는 소리 책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술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만나고 라고 쓰시고 성함과 그리고 대표자 성함과 참석 인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이번 주 목요일 여러분 뭐 구형 예배를 끝나시거나 교회 친구들 아니면 성도님들과 지체들과 같이 오셔도 좋은 나들이 시간 될 거고요.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지 믿습니다. 극동 아톨에서 열리니까요. 1시 시작인데 좀 일찍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신청하셔야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찬양은요. 오늘 행저질러 라이브 워십에 출연하시는 찬양을 인도해 주실 찬양 사역자입니다. 저희 행저질러 라이브 워십 가족이기도 한데요. 강성은 자매의 찬양입니다. 영원한 왕의 양 전해드리고 광고 후에 행저질러 라이브 워십 시작합니다. 오직 주만 영원히 사랑해 놀라우신 사랑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이 오직 주만 찬양하네 영원토록 주님 다스리네 만물 위에 홀로

아니, 다들 얼굴이 다 좋아지셨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 섬겨주신 박사랑 자매님, 조찬미 자매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사랑 자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에어컨 앞에서? 다들 그래도 살아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가족이신데, 직접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실 찬양 사역자로 모셨습니다. 찬양 사역자 강성은 자매님 함께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은 자매님도 네. 5주 만에 뵙는데 네, 네. 어, 외적인 변화가 되게 크네요. 네. 아, 네.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긴 머리에서 짧은 머리로 네, 네. 쇼컷을 잘랐습니다. 여름에 사역들 많이 하고 네.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여름에 또 귀한 자리에 좀 세워주셔서 네. 네, 청소년들도 많이 만나고 네, 정말 그 뜨거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찬양사역자분들이 오실 때 곁에서 같이 찬양사역을 하시지만 또 같이 찬양으로 섬겨주셨다가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동안 또 앨범을 두 장이나 내 예예 예. 작년까지 한 두 장 정도 나왔었고요. 네. 네네. 이 자리에 앉으니까 어떠세요? 조금 마음이 다르신가요? 네. 하루 차리 하나 차이인데 네. 네. 굉장한 네 감격이 있네요. 아. 네, 정말 주님 따라서 네.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은 자매의 인도로 또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예배로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또 함께 불렀으면 하는 찬양 찬송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은 자매님 찬양 인도해 주시지요. 네. 정말 서머 스페셜 끝나고 처음 만난 시간인데요. 그간의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 정말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을 먼저 할 건데 중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 부분을 제가 만들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고 또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그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